아픈 것 그다음에 생각하고 계신 거죠. 흐리던 하늘이 비라도 내리는 날 지나간 시간 거슬러 차라리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건 그대 내 생각하고 계신 거죠. 한방눈 하얗게 온 세상 덮이는 날 멀지 나는 무시라면 차라리 보세요. 이렇게 그대가 들리지 않은 말들을 그대가 들었으면 사랑이라 들었으면